만수대 온도계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조국 해방 71돌세에 즈음하여 13일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 성원들은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모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